세계 여러 나라 정당 인사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조선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위원장, 러시아 민족구국전선위원장, 전연맹 볼셰비크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영국공산당 막스레닌주의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점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조선인민은 물론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길을 따라 자유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경사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영도 밑에 이룩된 빛나는 업적들을 청하하고 전면적으로 빛내어 나가는 계기로 될 것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